안녕하세요. 정오가 되면 항상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레이첼입니다. 아, 정오의 만나요가 시작되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방송,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주제별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과 사연을 함께 풀어가는 아, 정오의 만나요예요. 월요일은 남영균 목사님과 신앙 상담, 화요일은 가정, 부부, 가족 상담, 수요일은 법률, 부동산 상담, 목요일은 유학, 교육 상담, 금요일은 건강 상담을 함께 하는데요. 각각 뉴질랜드 현지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아하 정오의 만나요를 선택하신 후에 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 spmtv@spmtv.kr 또는 카톡 아이디 spmtv로 보내주시면은 많은 전문가님들과 함께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하 정오의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름다운 화요일이네요. 정말 가족이 곁에 있어서 기분 좋고 보기만 해도 좋은 친구들이 곁에 있어서 행복해지는 그런 시간들인데요. 훌륭한 자녀 뒤엔 훌륭한 부모가 있다고 그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녀들이 뽑은 훌륭한 부모의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네, 바로 무엇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부모라고 하네요. 최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자녀와 손잡고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보여줘야 하는 부모의 모습이라는 뜻이죠. 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오늘도 가족 성찰을 도와주시러 나오신 상담사 봉원관님 모시고 오늘 또 가족의 상담에 대해서 또 말씀 나눠볼 건데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예. 일 마치고 나오셔서 좀 피곤하세요? 예, 아니요. 오늘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좀 전에 저희 아이 학교를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오픈데이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선생님한테 이제 교육을 받고 도움을 받는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네.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아, 부모로서 네.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갖잖아요, 아이들이. 네. 근데 자칫하면은 또 학교에서 하는 걸 좀 듣기는 하지만 아이들을 통해서 네. 충분히 빨리 거리감이 멀어질 수 있겠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또 제 아빠로서의 여러 가지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듣기는 하지만 직접 이런 일 오픈데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발룬티어로 이렇게 헬퍼를 구한다던가 할 때 좀 학교를 찾아가서 선생님이랑도 대화도 해보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를 볼 때 학교에서 이런 또 좋은 점들을 배우고 또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렇게 반성이 되면서 그런 일들이 참 필요하구나 를 요즘 좀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갔는데 와, 참 제가 생각지 못하게 되게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더라고요. 네. 되게 기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기분이 좋네요. 선생님 뵈서도 기분 더 좋고요. 역시 네. 아이들의 그 일들이 네. 부모를 참 웃게 만들죠. 맞습니다. 네. 네. 자유롭게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는 거 보면은 웃음이 나오고요. 네. 조금만 근심이 있는 것 같으면 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또 걱정이 되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아주 고민이 한 바가지가 들어와 있네요. 네. 네, 저번 주에 워낙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또 고민 상담이 아주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부터 우리 고민 상담을 먼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선라이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만 둘입니다. 첫째가 이어 10이고 둘째가 이어 8인데요. 요즘 첫째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근 후 불러도 대답도 없고 아무 대화도 할 수가 없다 보니 아들의 생각이 어떤지 학업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들 아빠가 한국에 있다 보니 아들 둘과 함께 지내는 것이 요즘 들어 너무 힘이 드는데요. 주위에선 사춘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엔 이유 없이 벽을 쳐서 벽이 뚫어진 일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어떻게 아들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이 가정을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첫 번째 사연 보내주셨어요. 예. 정말 엄마들은 고민이 많아요. 아들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우선은 이제 아버님이 한국에 있으시고 어머니로서 두 아들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두 아들. 키우시는 게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 10A시면은 이제 한 그 아드님은 진짜 완전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 있고요. 네. 또한 우리 아드님도 이제 청소년기에 지금 접근하는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제일 격동기 그 이제 흔한 말로 이게 호르몬이 이제 그 아이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어브노멀하게 네. 정상처럼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감정 변화가 심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남자들은 특히 아이들은 그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던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리 동굴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사연들 이렇게 보면은 많이 힘드실 거라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 하지만 또 그 아이 두 아이가 이런 상황에 겪는다는 게 뭔가 굉장히 잘못해서 이런 상황이 있다기보다는 지금 죄송합니다. 나이적으로 또 그 발달 단계에 있어서 충분히 이런 그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 나이가 이제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걱정하실 근심이 되시겠지만 아이들의 지금 단계가 또 하나의 단계로 갔다라는 거를 좀 인정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지난주에도 그 자녀 양육을 할 때 아이들의 그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변동이 심하잖아요. 네. 특히 이쯤 사춘기 때는 그럴 때 자기가 그 감정이 완전 탱크가 이렇게 아무런 그 소진된다 그러죠. 뭐 안 좋았던가 뭐 어떤 이유건 간에 네. 그런 상황에서 부모님이 이렇게 좀 이게 불안하게 되고 뭔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럴 때 너무 또 이렇게 서두르게 시대게 되면은 그 아이는 더 문을 닫게 되고 또 부모님은 이제 더 조급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거리를 두시고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조금 더 이렇게 신뢰를 두시고 스스로 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타임아웃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이가 완전히 이렇게 바닥을 지금 막 비는 정도로 안 좋은 상황에 있다가도 이제 언젠가 또 좋아지거든요. 이제 그럴 때를 조금 기다리셨다가 right timing, 그 맞은 타이밍 때 뭐 좋은 음식을 해주시던가 좀 그 아이를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해주시면서 얘야 내가 뭐 어제나 뭐 그저께 너가 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이렇게 잠깐 질문을 하시면 좀 마음을 오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시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으실 때에 불안하실 수 있지만 얘를 신뢰하는 마음을 먼저 자신을 이렇게 마음을 네. 준비를 하시고 아이가 얘기할 때 그거를 충분히 공감하시고 들어주시면 아이가 그 내용이 어쨌든 간에 엄마는 나를 이렇게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스페이스를 제공하는 분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얻으시면 그게 네. 제일 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그 신뢰를 자기가 경험을 못하면 특히 사춘기에는 이제 완전 멀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이 나라에서 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집안에서 부모님한테 이런 거를 조금이라도 털 수 있는 그 커넥션, 그 연결고리를 잡는 데 많이 포커스를 맞추시면 그래도 아이에게 큰 힘을 주실 수 있을까 싶네요. 많은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사춘기가 되면은 시집살이 한다고들 말씀하세요. 네. 그만큼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예. 과정을 거친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저 같은 경우도 뭐 자녀를 두고 있고 아이들이 사춘기를 거쳤지만 약간의 팁을 드린다면은 카톡을 좀 이용을 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예. 뭐 마음이 굉장히 뭐 굉장히 관심을 보이는 예. 거죠. 예. 많이 힘들어 그러면서 이제 예. 약간 재밌는 얘기도 해주고요. 예, 예. 어떨 때는 뭐 좋은 글이 있으면 짧게 긴 거는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짧게 재밌는 말도 보내주고 좀 좋은 글도 보내주고 마음도 카톡으로 좀 표현도 해주고 답은 거의 없을 없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도 뭐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지만 그래도 카톡은 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약간 엄마가 관심을 보여도 맞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조그만 거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큰 감동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네. 도시락 싸주시면서 조그만 메모지 네. 하나 주신다던가 네. 또 아까 말씀하신 카톡이나 네. 이렇게 메시지 하나 날려주시면 네. 그 아이에게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이제 에너지가 또 이제 크고 호르몬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건강하게 풀 수 있는지를 알려주셔야 될 부분이 또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렇게 벽을 뭐 뚫게 할 정도로 이렇게 타는 거는 그 화가 있어서 화가 나는 거는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화를 표출하고 그걸 이제 해소시키는 방법이 옳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걸 이제 윽박 지르시기보다는 그거를 그래도 잘 할 수 있도록 좀 가이드 해주셔서 네. 이 자녀분이 뭐 이제 축구를 좋아한다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달리는 거 아니면은 어쨌든 뭐 좋아하는 그런 취미들을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뭐 이게 클럽에 붙여주신다던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걸 좀 더 건강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그렇죠. 드네요. 네. 네. 집에 샌드백을 하나 사줘서 네, 네네 예, 예. 계라지에 좋은 네. 예, 예. 마음이 안 좋을 때마다 가서 예, 풀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에너지 분출을 예.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게요. 예. 예. 이렇게 예.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네, 뭐 언젠가는 지나갈 일들이지만 네. 예, 참 지혜가 필요한 시기인 맞습니다. 것 같아요. 또 그렇죠?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이 나라 페어런팅 플레이스라는 좋은 기관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좀 이 나라 문화와 또 이렇게 영어가 이게 좀 많이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은 한번 페어런팅 플레이스 웹사이트를 들어가셔서요.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 페어런팅 플레이스에서 하나 이제 지금 리소스로 제공을 하는 게 그 이제 청소년기가 이미 됐건 아니면 아직 되지 않은 뭐 11살, 12살 아이를 가지신 분이라도 이제 아빠와 아들 아니면 엄마와 딸 그렇게 하룻밤을 좀 이렇게 지내면서 그 여행을 이제 가는 거를 이제 계획을 세워서 네. 그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렇게 CD를 같이 들을 수 있는 그 리소스를 제공을 해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아들이 이번에 이제 컬리지를 내년도에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저도 이제 한번 같이 갔다 왔어요. 네.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CD를 아빠와 이제 아들이 들으면서 그 주제는 이제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성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이제 호르몬 그리고 여러 가지 사춘기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그래도 좀 미리 그것들을 아빠가 이야기하기도 좀 부끄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아이가 그걸 직접 아빠한테 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 CD를 이렇게 들으면 딴 한 상대방을 통해서 들으면 그것들을 또 같이 공감해 나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대화가 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셔서 그 리소스가 좀 마음에 드시면 한번 사셔서 자녀분과 함께 여행도 이렇게 1박 2일을 갔다 오시는 거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어떤 문제가 이제 놓여 있을 때 방관하거나 이렇게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적극적으로 예, 찾아가시는, 예, 찾아가시는 예, 것도 맞습니다. 굉장히 정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우리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가족치료 상담 서비스를 아마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예.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라이빗으로 가족치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구글로 네. Revive Family, R-E-V-I-V-E-F-A-M-I-L-Y, Revive Family를 치시면 저희 웹사이트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가시면은 저의 연락처와 그리고 이메일 어드레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고요. 웹사이트 주소는 점 치시고 revivefamily.co.nz로 하시면 연락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www.revivefamily.co.nz로 들어가셔서 네 뭐 가족치료 상담사 봉원곤 이렇게 치시면은 거기 이제 이메일을 이용하셔서 상담 받으실 수 있다라는 네.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구글로도 그냥 심플하게 리바이벌 패밀리 이렇게 컨택을 하시면 바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시네요. 네. 만약에 이렇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네. 네. 그러면 두 번째 한번 사연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익명으로 보내셨네요. 7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딸의 표현이 감정이 좋든 싫든 때리는 게 생활이 되어버려서요. 처음에는 아프니까 때리지 말라고 말을 해도 때리고 상대방이 싫어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주었는데도 도무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1년 정도 계속 이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니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보냈는데요. 네, 걱정이 좀 되시겠어요. 그죠? 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행동이 때리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친구들도 멀리 하게 되고 그래서 부모 입장님 입장에서 많이 지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지금 어떤 지금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이제 요 문장만 보면은 이제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가정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한 가정은 그러니까 추측은 아이가 어떠한 이유로 그건 제가 이거 옳지 않은 추측일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에 받아야 할 이런 관심과 그런 것들이 아니면은 뭐 언니라던가 아니면은 딴 그 형제가 더 관심을 받아야 되는 가족 상황에 처해져서 본인 자신이 그거를 충분히 받지 못했을 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돌출 행동을 하는 의미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지금 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많이 돕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아이들을 워낙 돕다 보니까 특히 자폐나 그 딜레이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이런 행동들을 좀 많이 해요. 근데 혹시나 부모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바운더리를 정해 주시고 도와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이 반복 행동이 나아지지 않고 한다면은 이렇게 의사분을 찾아가셔서 한번 이렇게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전문인 도움을 좀 받으시면 또 좋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또 하나는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아이의 만약 쌓인 것이 풀리지가 않음으로써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공감해 주셔야 되고 그 아이의 그런 어떤 필요들을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이 행동이 바르지 않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진짜 때리는 행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기가 때릴 때 이게 얼마나 남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를 자기가 알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자기가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를 학대라는 건 아니지만 한번 자기가 이렇게 한번 맞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내가 때리는 행동이 이게 남에게 헐트 남을 상처를 줄 수 있는 거라는 거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아이에게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행동이 나오는데 어떤 이유에서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를 적어도 옳지 않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시고 이제 얼터너티브 대안책으로 우리 가정은 이게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너라는 것보다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 가정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자신을 블레임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남을 젠틀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하는 가정이야.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너도 남을 할 때 때리기보다는 부드럽게 대하자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가족 그 룰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걸 만들어서 네. 좀 잘 지혜롭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네. 아이도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길티하게 죄의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정은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엄마 말씀처럼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친구들을 얻게 되니까 이건 안 좋은 거구나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게 좋은 방향의 어떤 고우를 가지고 좀 고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또 지혜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걱정이 되시긴 하시죠. 근데 예.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예. 혹시나 부모님,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럴 때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본인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맞습니다. 네, 네. 굉장히 애들은 굉장히 빨리 네. 습득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지혜로우실 맞습니다.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예. 두 분의 표현 방법이 어떠신지 예. 예, 그런 것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예. 지금 이제 상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각도에서 예, 우리 아이에게 맞는 그 각도를 찾으셔서 예. 네. 이제 찾아가시면은 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과 한번 시간을 가지셔서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때리는 행동을 계속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 때리게 되고 어떤 이유로 하게 되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갖고 또 학교 생활 속에서 불만족스러운 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주위에 있는 그런 학교 선생님을 비롯해서 주위에 이 아이와 연관된 분들과 좀 조언을 받으시고 들으시면서 한 팀이 되셔가지고 아이 행동을 건전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역시 그냥 혼자 이렇게 끙끙 앓기보다는 예. 이렇게 자기의 그 뭐 어려움을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예. 또 이렇게 전문 상담사님께서 이렇게 말 그대로 아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족 이게 치료 상담이 필요하시면은 이렇게 보내주세요. 아, 정우의 만나요로 보내주시면은 오늘과 같이 이렇게 사연을 치료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집 살 때는 247-4989, 땅 팔 때도 247-4989, 부동산은 강변시계 4989, 우리 함께해요 이사철은 4989. 전화하세요. 02-247-4989.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붙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아, 오늘은 어떤 주제로 우리 가족만의 색깔 문화 만들기를 해 주실 건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족마다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아내와 이제 지금 12살, 9살짜리 아들딸이 있거든요. 성격도 되게 다르고요. 네. 그리고 예, 가족마다의 그런 색깔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저희 부모님들도 일하시느라 바쁘시고, 그리고 또 이 사회가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네. 이게 항상 이 한 방향으로 막 이렇게 잡아가는 좋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네. 그리고 또 좋은 직장을 갖고 네. 그런 쪽으로만 방향을 잡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소중한 우리 가족 안에서의 따뜻함, 우리 가족만에서의 즐거움, 네. 우리 가족만에서 서로가 안식하고 서로 팀이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기가 쉽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놓지 않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주제를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는 가족만의 색깔 문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혹시 선생님 가정 안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익숙이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네. 이제 네 가족이죠. 예, 남편과 저와 딸 둘이 있는데요. 네. 뭐 강아지도 한 마리 있습니다. 네. 다섯 가정이라고, 다섯 명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요. 주체를 이루는 것이 이제 남편은 저보다 말이 없어요. 네. 네. 좀 가족의 활기를 좀 느끼게 해주는 것이 저의 몫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딸들도 좀 말이 많은 편이고요. 약간 좀 경쾌한, 좋게 말하면 경쾌한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남편은 딸들과 저를 보면서 그냥 이렇게 웃어주는 형이죠. 예. 그냥 이렇게 웃고 계시죠. 늘. 예. 네. 그런 이제 가족인데 어쩌다 제가 좀 침울해지면 가족의 분위기가 좀 어두워, 이렇게 좀 침울해지는 걸 제가 느껴요. 저도 모르게 삐에로 근성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가족이 제가 다운이 되면 집안이 다운이 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다시 저를 회복하고 다시 삐에로처럼 또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네. 이제 가끔 그게 무거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숙제 같기도 할 때도 있고 그래요. 네. 네. 항상 왜 나만 이렇게 웃겨야 되나 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기는 네. 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본인이 누구나 다 가지고 태어난 성향이 다르듯이 네. 예. 그러니까 남편은 그 역할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잘하는 역할은 늘 웃어주고 그냥 이렇게 좀 둥두드려주고 보듬어주고 하는 역할은 굉장히 잘하는데 이렇게 본인이 띄워주는 역할은 네. 잘 못하세요. 네. 네. 따님들은 어떤 성격? 딸들은 뭐 밝고 네. 거의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집에 딸이 셋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아. 네. 이제 그러고 있는데 네. 저도 이 가족의 색깔 문화 만들기 말씀을 하시니까 올 초에 이제 12월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네. 만들었는데 한 2월 말쯤에 다 거두어드리면서 나무를 남겨놨어요. 문득 생각난 것이 아 말씀 트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내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딸들을 모아놓고 아빠 다 같이 가족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말씀 트리를 한번 만들어봐요. 예를 들어서 뭐 나에게 좋은 은혜가 되는 말이라 은혜가 되는 글이라든가 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든가 아니면 뭐 좋은 글을 읽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든가 이런 것을 써서 나무에 하나씩 걸어보자고 그게 매일이 되지 않아도 되고 한 달에 한 번이 돼도 좋은데 네.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 했더니 다들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막 두 장씩 막 이렇게 걸었어요. 네. 시작할 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지금이 2월에 시작했으니까 3, 4, 5, 6, 네 달이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 트리가 3분의 2가 좀 다 찼어요. 네. 말씀으로. 여러 가지 말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들을 다 학교를 픽업을 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맨 위에 있는 부분부터 이렇게 돌아가면서 읽어요. 근데 그것이 생활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만 읽는 것이 아니라 큰아이도 읽고 작은아이도 읽고 남편도 그걸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큰 시너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아 오늘은 큰아이 마음이 이렇구나. 아 작은아이가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구나. 아 남편이 이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아 내 마음은 되게 좀 오늘은 이렇네.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그게 알아가면서 중보기도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좀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말로써 상대편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순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그 투리를 보면서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모습은 어떨 때 보면은 대학생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은 한없이 아기의 모습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요. 네. 아직 크는 아기라 아이들이라 네. 이 정상적인 이제 그 성인의 그게 못 됐잖아요. 그래서 외모는 어떨 때 보면은 성인 같고 어떨 때 보면은 또 인사이드는 굉장히 갓난아기 같을 때가 있고 그게 보여져요. 엄마로서. 그럴 때 아, 어떤 부분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부분으로 어떤 얘기를 나누어야 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뭐 가족만의 다 색깔 문화가 있잖아요. 저희 집은 이제 상담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물어보시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를 말씀을 해드리고 싶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네. 좀 케어해주고 이렇게 힘을 주어지는 그런 가치가 가정에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세 가지 가정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주제를 이렇게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가족 구성원마다 이렇게 성격의 색깔들이 다르잖아요. 네. 되게 들으면서 이제 제가 그 한 게리 스멀리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네. 사람들의 성격 유형을 이렇게 동물과 비교해서 네 가지 타입을 얘기를 했어요. 네. 한 타입이 이제 오토. 네. 오토 수달 아시잖아요. 아, 네. 수달은 우리 선생님처럼 이제 네. 엔터테이너. 네. 이렇게 남을 즐겁게 해주고 네. 즐겁게 해줄 때 자기도 즐거워. 아, 네 맞아요. 네, 그런 성격 유형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골든 리트리버라고 이제 개인데요. 네. 이게 장님이시건가 아니면 이런 좀 어려운 분들을 그 가이드 해줄 수 있는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그 뭐라 어떻게 해야죠 이렇게 어떻게 굉장히 케어해 주는 개가 있잖아요. 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줘요. 네. 그리고 뭐 상담사는 소셜 워커 저도 이제 골든 리트리버 쪽인데요. 네. 좀 많이 공감해 줄 수 있는 아, 그런 네.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라이언 뭐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사자 네. 그런 것처럼 이제 리더십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강할 수도 있지만 네. 많은 경우에 자기가 어떤 방향성을 내놓고 그것대로 이렇게 추진해가는 거에 대해 기쁨을 느끼고 또 사람들도 그거를 인정해 줄 때 이제 추진력이 있죠 가정에 네.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비버형이 있는데요. 네. 비버는 그 이빨로 막 나무를 해가 댐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성이 있고 치밀해요. 네. 정확성을 이 사람만큼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저희 아내와 아들이 비버형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네. 일이 앞에 일어날지를 미리 알아야지 안정감을 취하고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바로 들어가긴 좀 많이 힘들어하는 성격이에요. 네, 네. 근데 굉장히 그 정확성이 있고요. 그리고 똑똑하고 이제 그런 좀 성격 유형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 선생님은 와 집안에서 되게 활기와 윤활유를 주는 오토 역할을 하시면서 네. 또 남편 되시는 저희 아버님은 네. 또 골든 리트리버처럼 이렇게 케어해 주시고 네. 가정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네. 또 두 따님들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또 이런 성격 중에 한 또 유형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유형이 뭐가 좋고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다 장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다 약점들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가정에서 정말 같이 추구해야 될 건 우리 가정이 오토가 두 명 있고 골든리트리버랑 저는 사자끼도 같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딸이 바로 오토예요. 네. 요것들을 어떻게 잘 구성을 지어가지고 가족이 최대한 우리의 좋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네, 하모니를 잘 이루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게 이제 숙제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숙제를 이루려면은 구성원들을 잘 아셔야 돼요. 성격 유형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요. 네. 어웨어니스를 가지셔야 되고 내 유형이 어떤지를 아시고 또 딴 사람의 유형이 다르다라는 거를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거를 인정해 주시고 좋은 거는 장점들을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오토형이라가지고 그 우리 가족에 이렇게 재밌는 이렇게 엔터테이너의 역할을 많이 줘요. 네. 그러니까 너가 이렇게 해봐라. 네. 이제 댄스 파티하면 네. 이제 얘가 이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또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철저하게 정확성을 따지니까 이제 이 아이가 그런 부분들을 또 장점을 극대화해주고 격려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약점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해줘야겠죠. 네. 그 윽박지르기고 되도록이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찬민이가 정확성이 있고 똑똑하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바로 들어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인정해주면서 같이 그것들을 이렇게 좀 페이스를 맞춰주는 네. 그런 가족들 간에 이렇게 포용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에 대한 성격을 잘 이해를 그렇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참고로 그 게리 스멀리 그분과 이제 존 트렌트라는 두 박사님이 책을 하나 만드셨어요. 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그 트레저 트리라는 책이거든요. The Treasure Tree. 그래서 보물 추리인데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네 가지 동물들이 여행을 떠나는데 아, 네. 어떻게 그것들을 잘 사용을 해서 이제 저니를 같이 하는지를 쓴 책입니다. 그래서 네. 참고로 해 주시고요. 나 참 좋. 꼭 읽어 봐야 되겠어요. 네. 네. 또 하나 이게 한국어로도 번역됐다고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가족 만화 만들어가는 거 중요한 거는 가치거든요. 그 가정의 가치.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선생님의 그 가족의 가치는 제가 그냥 딱 들었을 때는 이게 안식할 수 있고 좀 쉼을 얻을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정. 그냥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랬어요. 네.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어떤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신다면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선생님 가정의 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싶다라는 저는 있으시다면. 친정 어머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오아시스 같은 분이세요. 예, 저한테는 예. 그러니까 제가 많이 지쳐서 엄마를 찾아갔을 때 그 예. 오아시스 물을 다시 먹고 회복이 되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 자체를 정말 딸들에게 많이 얘기해 줬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자라나서 이렇게 내 본토를 가는 거지요. 예. 내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면은 밤새 제 얘기를 들어주시고 맛있는 걸 만들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죠. 근데 거기서 뭐 어떤 특별한 답을 내어주시진 않으실 때도 많아요. 예. 네. 그냥 들어주시는 거죠. 예. 근데 어머니랑 2박 3일, 3박 4일 같이 있다 보면은 아팠던 것이 다 치유가 되어서 예. 제가 돌아와서 또 열심히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에게 오아시스 같은 네. 분이신 거죠. 네. 예. 그래서 저는 딸들에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었어요. 예.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 네. 정말 가정이 어떤 데보다 이렇게 안식처, 쉼을 얻을 수 있는 쉼터, 네. 네. 샬롬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너무 모범적인 가족으로 이끌어 주셔서. 아니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주 허점이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이안 그란트라는 굉장히 귀한 뉴질랜드 키위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아까 페어런팅 플레이스 설립자신데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가족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 가족 사명문을 한번 만들어봐라라는 제안을 하세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Family Mission Statement라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예를 우리 가정은 오에이시스 뭐 이렇게 하나의 가족 사명 문구를 만드는 거죠. 그럼 언제라도 그거를 말씀을 한 구절을 계속 보듯이 자기의 사명선언문을 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우리 가족 우리는 이런 걸 추구하는구나. 그러면은 자녀분들도 안정성을 취할 수 있고 뭔가 자부심을 느끼는 거죠. 네. 우리 가정은 이런 걸 추구해. 딴 네. 가정은 몰라 우리 가정은 이래. 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제 2년 정도 전에 그 아이들이 좀 어리긴 하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가정 한번 얘기해봐라. 그리고 저랑 아내들도 이렇게 써봤어요. 네. 그래서 다 해서 11개 정도의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한 스테이트먼트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남을 돕는 우리는 남을 돕는 가정이야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몇 가지 실천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족이 같이 네. 갖고 1년 동안 이렇게 추진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나의 가치, 밸류, 사명 한 문구도 좋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뭐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네. 그런 어떤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것도 하나의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또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뭐 대문, 그러니까 현관에 많이 걸려 있는 예. 가훈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예. 뭐 꿈은 이루어진다 막 이러면서 예. 가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독특한 자기 집안만의 가훈을 만들어서 예. 네 이렇게 걸어놓게 되면은 그렇죠. 저희가 좋은 말씀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예. 그게 맞습니다. 내 것이 되듯이 예. 예. 좋은 우리 예. 가족만의 가훈을 만들어서 예. 보고 또 보다 맞습니다. 보면은 네, 세월에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예. 예,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네. 그 계속해서 말씀하라고 하시잖아요. 벽에도 네. 걸어놓고 아이들이 네. 잘 때도 그렇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계속 하라고 하시는데 네. 그런 노력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문화 만들어가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많은 재미, fun, 재미와 추억, 메모리를 만들어가는 가정을 얘기하고 싶거든요. 네. 혹시 선생님은 가족 안에서 이게 리추얼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족 우리만 가족은 이런 그 히스토리 추억, 예. 그런 거 혹시 있으시나요? 우리 가족끼리 하는 많은 이런 그런 가족만의 행사? 네. 예. 글쎄요. 뭐 여기 뉴질랜드 오기 전에는 예. 정말 많은 여행을 다녔었어요. 예. 예. 아주 많은 여행을 다녔고. 예. 아이들이 뭐 주말마다 아빠가 계획을 아주 많이 해서 ABCD 아주 많은 곳을 데리고 다녔었는데 하루는 그러더라고요. 딸아이가 엄마 또 가? 하루는 좀 쉬고 싶다고. 네. 이제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가서 그 안에서 뭐 그 이야기를 써서 그 추억을 써가지고 병했다 해가지고 나무 밑에 묻어놓고 뭐 10년 후에 우리 꺼내서 보자 뭐 이런 것도 예, 좀 재미있게 했었고요. 예. 또 돌산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또 이야기를 다 써가지고 돌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또 우리 언제 오게 되면 이거 한번 우리가 이대로 우리 이루어졌나 한번 꺼내볼까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대한민국의 곳곳에 저희들의 꿈이 이렇게 묻어 있어요. 지금 이게 저희들은 다 알죠. 예. 왜냐하면은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그걸 썼기 때문에 장난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꿈. 근데 거기에 하나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루어진 꿈이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자. 예. 제가 거기다 소망을 적은 적이 있었어요. 예. 네, 일정한 언대가 되면은 우리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자 이런 걸 했는데 제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그냥 꿈으로 이게 그만둘지는 모르지만 예. 적어봄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 꿈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저번에 이제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옛날에 그거 적었던 거 생각나? 그랬더니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때 이루어진 게 뭐야? 그러니까 외국에 나와서 살고 있는 것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래 그때 그거는 정말 너희들 어릴 때 얘기였는데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이게 가족만의 어느 집이나 다 독특한 자기만의 그 기쁨의 이, 그 행사가 있잖아요. 네. 네. 저희 집은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그 메모리라는 게 추억만큼 또 보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돈이라도 다 없어지고 어쨌든 다 이렇게 사라지지만 그 추억들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아, 그 자녀분들이 그런 여행 또 그런 글들을 이렇게 병에서 하는 그 추억들이 정말 계속 간직한 네. 소중한 네. 추억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가족마다 이제 저는 이게 클라이언트들 이렇게 일 도우면서 또 어떤 가정은 이렇게 무비나잇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금요일만큼은 정말 릴렉스 하는 거예요. 아, 피자를 시키고 네. 다 DVD를 켜고 아. 이제 그날은 릴렉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마침 갔는데 이제 저한테도 피자를 주면서 무비나잇 같이 하자고 이제 제가 네. 일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잠깐 있었지만 되게 보기가 좋았고요. 아, 네, 재밌네요. 예, 또 어떤 분은 이게 크리스마스를 맞아가지고 그 트러디션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자선 행사처럼 이렇게 디너를 이렇게 이제 저녁 식사를 하지만 또 그때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어려운 분들을 그 크리스마스를 맞아 이렇게 돕는 가족만의 행사들을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은 자녀분들도 남을 이렇게 사랑하고 돕는다라는 거를 한 가족이 돼서 자연스럽게 배워가고 또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한다는 걸 이렇게 볼 때 존경스러워지겠죠. 자연스럽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따라해봐야 되겠어요. 예. 네. 그리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이 시작하는 첫 주 토요일 날 네. 이제 좋아하는 그런 뭐 파크를 갈 수도 있고 음식점에 가서 한텀 동안 있었던 거 같이 얘기하고 축하해 주는 거 잘했었던 거 같이 얘기해 주는 네. 좀 그런 것들을 가족 미팅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가족들마다의 그런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한번 리스트를 한번 적어보시고 한 가지라도 올해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걸 같이 추구해 가시면 우리 자녀분들에게 또 부모님들에게도 귀한 보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어떤 자부심 그리고 자존감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홈이라는 것은 정말 가정이라는 것은 아 이게 말 딱 그 가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도 굉장히 하나의 원이 그려지면서 네. 왠지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맞습니다. 수 있고 네. 네, 제가 다시 에너지가 재충전되고 네. 왠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네. 예,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아름다운 가족도 결론은 가족 구성원들이 노력하면서 그 안에서 좋아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아무도 완벽한 네. 가정은 없지만 네. 네. 그리고 완벽한 사람도 없지만 우리 가정 안에서의 좋은 점들을 다른 누가 캐치해 주겠어요. 제일 잘 알고 있는 서로가 네. 그래도 그것들을 캐치해 줄 수 있고 이렇게 창세기에도 1장 26절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움들을 서로가 집어주는 거죠. 얘기해 주고 네. 격려해 줄 때 네.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예. 조금씩 이렇게 이그러진 가정을 이렇게 가족끼리 다시 세워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네. 오늘 너무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아,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한결같은 믿음과 기다림이라고 하네요. 아, 살다 보면 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합니다. 우리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곧 부모님의 마음이시겠죠. 부족한 우리를 안아주시고 아직 혼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한결같은 믿음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다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이렇게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좋은 말씀으로 뉴질랜드의 가정을 바로 세워주신 봉원권 상담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아, 아쉽게도 오늘이 진짜 상담사님 마지막 뵙는 날이 되었어요. 아, 그동안 저희 SPM 아하 정오의 만나요에 참 같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어떤 걸 느끼셨나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랑 또 이야기하면서 또 저도 많이 배웠고 이렇게 이 프로가 잘 또 진행이 돼서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어 갔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이렇게 혼자 갖고 있으시는 것보다 이런 데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고 또 얘기하시면서 그 용기를 가지실 때 또 많은 듣는 분들도 그 사연, 아, 나만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위로도 얻으실 수 있고요. 또 전문가분들의 또 도움을 얻으실 때 또 튼튼한 가정들이 만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이 잘 더 좋게 계속해서 발전되리라 믿고, 그리고 또 부족한 저지만 또 같이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 제 말 중에 또 이렇게 실수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는 뭐 다 아마추어가 지금 열심히 하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을 네. 했기 때문에 네. 너무너무 많은 실수가 많지요. 네. 청취자분들께서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래도 저희들의 마음은 정말 많은 한 명 한 명 만나서 도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마음을 나눠서 따뜻한 가정으로 이렇게 정말 단단하게 자리매겨지는 것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열심히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네. 아, 그동안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예. 다음 주에는 새로운 상담사님과 이제 새로운 주제로 청취자분들 찾아뵐 거고요.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월요일은 남현근 목사님과 신앙 상담, 화요일은 가정, 부부, 가족 상담, 수요일은 법률, 부동산 상담, 목요일은 유학 교육 상담, 금요일은 건강 상담을 함께 합니다. 아, 각각 뉴질랜드 현지 전문가들과 함께 아 정오의 만남회에서 만나뵐 수 있고요. 참여 방법은 SPM 방송국 웹사이트 www.spmtv.kr에 접속하셔서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아 정오의 만남회를 선택하신 후에 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함께 이야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레이첼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건강하세요.